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 즈음에서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26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참관자들은 전승열병식 광장에서 담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